동화 한국어 버전. 데니스와 초록 요정. 옛날 옛적에 글레이곳이라는 나라에 데이비드라는 군인이 살았어요. 데이비드는 왕의 총사령관이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은 그를 존경했어요. 어린이들도 우러러 보았고 노인들은 데이비드와 같은 아이를 갖기 바랐죠. 데이비드! 데이비드! 데이비드! 고맙네, 데이비드. 정말 친절한 사내야. 저는 나중에 커서 사령관님처럼 되고 싶어요. 모두가 데이비드를 좋아했어요. 그의 동생인 데니스만 빼고요. 데니스는 형인 데이비드를 아주 시기하는 동생이었어요. 데니스는 겁이 많아서 데이비드와 달리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동생을 사랑했어요. 데니스, 밥은 먹었어? 하, 지금 날 걱정해주는 거야? 걱정하고 싶으면 형 자신이나 걱정하라고, 알겠어? 그렇지만 데니스! 하지만 데니스는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데이비드는 용맹함을 인정받아 훈장을 또 받게 되었고 이에 데니스는 화가 났어요. 이런 것 때문이야!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난 이제 형의 그늘에 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곳을 떠나겠어! 그렇게 데니스는 말을 타고 이웃나라로 떠났어요. 며칠 동안 말을 타고 가던 데니스는 마침내 쉴만한 숲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형과 형의 추종자에게서 벗어나게 됐어. 심지어 왕조차도 형을 추종하다니. 바로 그때 데니스는 나무 아래 놓여져 있는 램프를 발견했어요. 데니스는 밝게 빛나는 램프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저 램프 뭔가 수상한데? 데니스는 램프를 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니, 비어있고 쓸모가 없네. 하지만 램프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어야겠어. 근처 마을의 시장에 가서 팔면 뭘 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램프를 챙긴 데니스는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데니스는 땅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나무 밑에 앉아서 먹으려고 했어요. 데니스가 막 사과를 한 입 먹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인님, 저도 좀 주십시오. 저도 배가 고픕니다. 거기 누구야? 주인님, 당신의 하인입니다. 어서 꺼내주시고 먹을 거 주십시오. 그러면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걸 들어드리겠습니다. 데니스는 그 소리가 가방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데니스는 가방을 뒤져 램프를 꺼냈어요. 여기 있나? 거기 있는 거야? 네, 주인님, 여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램프를 문지르시면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가 날 해칠 수도 있잖아. 램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저의 주인님이 되시는 겁니다. 데니스는 잠시 생각했어요. 날 해치지만 않는다면요? 그렇게 데니스가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에서 색색의 연기가 나왔고 연기가 모여서 초록 요정이 되어버렸어요. 데니스는 깜짝 놀랐어요. 주인님,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사과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먹도록 해. 요정은 순식간에 사과를 모두 먹어 치우고 배를 문지르며 트림까지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왕도 가지지 못한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겠나? 아하,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러자 갑자기 자욱한 연기 속에서 웅장한 집이 나타났어요. 온통 황금색인 집 주위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우와, 정말 멋있는데? 또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라나 공주를 데려와죠. 하지만 주인님, 그건 납치하는 겁니다. 제가 공주를 납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 물론이지. 그게 형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형은 공주를 무척 사랑하거든.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요정은 궁전으로 가서 라나 공주의 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잠든 공주의 모습을 본 요정은 적당한 기회라고 판단하여 마법을 사용해서 공주를 사라지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 방으로 들어온 라나 공주의 하녀는 요정을 보고 깜짝 놀라 크게 비명을 질렀어요. 하녀는 경비병을 부르기 위해 뛰쳐나갔고 요정은 손가락을 튕기고는 금세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데이비드가 경비병과 함께 공주의 방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숲에 있는 데니스의 집에 공주와 요정이 나타났어요.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주변이 다른 것을 깨닫고는 무척 당황했어요. 여긴 어디죠? 무슨 일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공주님. 저희 주인님께서 공주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주인님이라고요? 당신은 진짜 요정이고요? 꿈꾸는 건가요? 바로 그때 데니스가 박수를 치면서 들어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공주님. 아니, 이제 인질이시겠네요. 데니스? 당신 지금 원하는 게 뭐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면 내가 공주님을 납치해서 데이비드와 글레이고 사람들에게 한수 가르쳐주려는 거지. 가르친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한편 왕국에서는 왕이 무척 슬퍼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어떻게 구해오려고 하는 건가? 공주는 바로 요정이 납치했는데. 이 물건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데이비드는 왕에게 나침반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공주님은 알바한 숲에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하게. 내 딸을 꼭 구해오게나. 그리고 감히 내 딸을 납치한 사람도 잡아오게. 그 사람에게 가장 심한 벌을 내릴 테니.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인 후 병사들과 떠났어요. 왜 저를 납치한 게 데이비드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형이 공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라나 공주는 납치되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만큼 아주 기뻤어요. 네? 데이비드가 저를요? 저는 오랫동안 데이비드를 사랑했어요. 데니스 알려줘서 고마워요. 정말 자상한 사람이군요. 뭐라고요? 자상하다고요? 나는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요정들의 주인인 데니스라고. 정확히 말하면 요정은 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둘 다 틀렸어.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납치했고 당신을 글레이고 왕국과 교환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나면 데이비드를 감옥에 집어넣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데니스, 내 말 좀 들어봐요. 당신은 형에 대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데이비드가 당신과 이 초록이한테 질 것 같아요? 공주님, 무례하시군요. 당신은 제가 자는 사이에 저를 납치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무례하다고요? 죄송합니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침묵 따지는 거야? 난 정말 진지하다고. 그때 창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데이비드가 밧줄을 타고 나타났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정말 괜찮아요. 긁힌 것도 없어요. 웃으며 반대쪽을 쳐다본 데이비드는 동생이 요정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데니스, 네가... 그래, 나야. 내가 공주를 납치한 장본인이라고. 도대체 왜? 난 형이 싫으니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형만 우러러 보고 좋아하는 게 이젠 더 이상 싫다고. 난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어. 이제 그렇게는 못 산다고. 하지만 데니스, 난 널 사랑한다고. 그만해. 요정아, 저 사람을 잡아. 요정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데니스가 요정을 쳐다봤어요. 이봐. 내 나침반 때문에 힘을 못 쓰나 보군. 미안하다, 데니스. 너의 몸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화가 난 데니스는 데이비드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경비병들이 다가와 데니스를 붙잡았어요. 데이비드는 요정을 램프에 넣고 라나 공주에게 선물로 주었지요. 공주님, 선물입니다. 램프는 좋은 사람이 써야 합니다. 라나 공주는 미소 지으며 데이비드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데이비드. 바로 그날 데이비드는 라나 공주와 데니스를 데리고 왕이 있는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딸과 다시 만나게 된 왕은 매우 기뻐했어요. 왕과 공주는 서로 껴안고 나서 데이비드를 보았어요. 데이비드, 정말 자랑스럽네. 자네가 아주 훌륭한 전사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었어. 그래, 자네 동생에게 어떤 벌을 내려주기를 원하는가? 폐하, 동생이 공주님을 납치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데니스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데니스는 울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거든요. 데니스는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형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야 사람들이 왜 형을 우러러 보는지 알겠어. 이 장면을 지켜보던 왕은 매우 감동했어요. 데니스,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 보이는군. 하지만 자네를 버려야 하네. 나는 이 자리에서 자네를 군대의 기사로 임명하겠네. 데이비드와 라나 공주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데니스는 매우 행복했어요. 그리고 남겨진 요정은 라나 공주가 풀어주었지만 왕국에 남아서 아이들에게 친절의 미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답니다.